HUBS 스포츠 전성시대 지금은 스포츠 전성시대 극적인 골인의 순간 주심의 휘슬 소리 확신에 찬 선수들이 외치는 포효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지 않나요? 내가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도 아닌데 이렇게나 몰입이 되고 황홀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종목 할 것 없이 응원석에서는 나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울고 웃는 스포츠가 정말 신기합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그런 감동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배구 오심입니다. 골대가 없어 명확한 판독이 까다롭게 여겨지는 종목 특성상 심판의 역할 수행이 특히나 중요시 여겨지는 종목 배구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선수들과 공을 주심이 캐치하지 못했을 때 비디오 판독을 통해 정확성을 가려내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잦은 오심이 발생하고는 스포츠 오심 논란에서는 배구가 빠질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오심은 지난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경기에서도 발생한 바 있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러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로 떠나봅시다. 2021년 7월 21일 여자배구 A조 2차전 케냐와의 경기가 펼쳐지는 여기는 도쿄입니다. 오늘은 아웃사이드 히터 김연경과 박정아, 아포지 스파이커의 김희진, 미들블로커 김수지와 양효진, 세터의 염혜성과 리베로 오지영이 스타팅으로 나섭니다. 김희진의 서브로 시작된 1세트, 하지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하게 리시브된 공을 재빨리 세터가 올리고 왼쪽에서 날개 공격수가 세게 때리며 2차전 첫 득점은 케냐가 가져갑니다. 이후 3연속 득점을 한 케냐와의 점수차는 어느새 1대5까지 벌어지며 대한민국 라바르니 감독은 작전시간을 요청합니다. 작전시간이 아무래도 크나큰 전환점으로 작용한 것 같네요. 김연경, 김희진 선수가 각 2점씩 연속 득점을 하며 단번에 6대6까지 따라온 대한민국.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놀랍게도 어느덧 16대9 상황. 여기에 박정아 선수의 철벽같은 블로킹, 정말 완벽하게 코트 안에 꽂힙니다. 그렇게 부진했던 초반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1세트. 김수지의 서브 에이스로 25대14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마무리합니다. 2세트 역시 9대4로 먼저 앞서는 대한민국입니다. 박정아 선수의 푸시 공격, 케냐의 블로커 손에 맞고 그대로 나갑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봐도 전혀 문제없는 깔끔한 공격인데 주심 묘이스미에는 이를 케냐의 득점으로 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세트로 가볼까요? 박은진이 강한 서브를 날립니다. 케냐 쪽에서 받고 때리지만 양효진과 김연경이 유효 블록을 만들어내고 염혜선이 센스있게 상대 쪽 코트로 넘기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대한민국의 집중력을 칭찬하는 해설위원, 민첩한 플레이에 감탄하는 시청자들인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또 케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며 모두가 어리둥절해합니다. 캡틴 김연경 선수와 득점자 염혜선 선수는 계속해서 어필을 해보지만 주심은 또 다시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오심에 흔들린 탓일까요? 21대22로 역전까지 당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대한민국은 듀스까지 이끌어냅니다. 듀스에서의 25대24는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에요. 케냐의 공격이 내리꽂히고 디그를 시도해보지만 공이 튑니다. 그렇게 나가는 줄만 알았던 공을 박정아 선수가 몸을 던지며 극적으로 커버합니다. 오지영, 박정아, 오지영의 신들린 디그. 랠리는 길어집니다. 가슴 졸이던 순간 블로킹을 만들어내는 양효진 선수. 그렇게 조별리그 첫 승을 가져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승리로 마무리할 A코트 중앙에 둥글게 서서 신나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경기에 임해 승리로 이끈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짜릿해 보입니다. 앞서 언급된 두 장면 기억나시나요? 먼저 2세트 박정하 선수의 푸시 공격은 공격자 규칙 위반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공 역시 케냐팀 선수 손에 마지막으로 1초가량 닿았습니다. 지난 1화에서 언급된 터치아웃 득점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이 어느 팀 손에 닿았는가로 결정된다 라는 규칙을 따른다면 너무나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득점인 것이죠. 선수들의 항의에도 주심은 원심을 유지했고 노노노 라며 검지를 흔들었습니다. 3세트에서의 익수여 씨 살펴보겠습니다. 상대팀에서 강한 스파이크를 날립니다. 김연경, 양효진 선수가 블로킹을 곧바로 성공시키진 못했지만 전위에 있던 염혜선 선수가 센스있게 패스 페인팅으로 넘기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패스 페인팅이란 세터가 공격수한테 토스하는 척하며 상대 코트에 바로 넘기는 2단 공격 기술을 뜻합니다. 자칫 보기엔 김연경 선수에게 2단으로 패스해 윙 공격수가 처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국을 응원하던 저마저도 완벽히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아 염혜선 선수의 패스 페인팅 플레이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김연경 선수는 제스처만 취할 뿐 케냐 쪽 코트에 넘어간 뒤로부턴 공은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심은 다시 한번 노노노만 외칩니다. 주심은 김연경 선수가 넘기는 과정에서 범실이 일어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은 우리 팀 세터의 똑똑한 플레이였는데 말이죠. 묘히 스미의 주심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어필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도 대한민국이 3-0의 셧아웃 승리를 거두어 해당 오심이 크게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던 선수들의 모습 그 뒤에 오심 판정 이후 억울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선수들의 그 표정을 저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오늘은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케냐전 오심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리그나 각종 국제대회는 물론이고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의 대회에서는 절대로 이뤄져서는 안 되는 오심인데 한 경기에서 두 번이나 이뤄졌다니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잘못된 판단은 그간 선수들이 들인 노력과 투혼을 짓밟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해프닝이 없도록 막는 것, 종목을 막론하고 선수들이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심판진들의 몫이고요. 이런 점에서 오심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리그에서 역시 오심 논란이 잦았던 만큼 이번 주 토요일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배구 V리그에서는 한층 더 나은 심판진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해 아쉽지만 스포츠 전성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간고사 기간으로 인해 저희는 3주 뒤에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2학기 첫 시험 잘 마무리하고 다시 만나 또 스포츠를 즐겨봐요. 이상으로 오늘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해설의 윤지윤, 캐스터 배윤, 엔지니어 윤리경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UBS